슬픔도 남기지 말고 거두어 가셔야 해. 미련까지도 모두 다 가져가야 해. 영원한 사랑은 없어. 이별을 준비한 사람, 언젠가 당신과 난 흩어져야 해. 그것이 진실이니까. 그대를